5월 30일 남조선 인터네트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경상남도의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경남 비상시국회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6.15 공동선언 발표 16돌 계기로 다양한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